남조선 인터넷 신문 자주 시보에 의하면 사드 배치 조지 존국 행동이 미 국무성 차관이라는 자가 남선에 끼어든 것과 관련하여 14일 괴뢰 외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미국이 사드 배치를 강요하는 등 사드 배치와 관련한 모든 행동을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.